사디갑, this is 스미카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This is my new single, Gotta Talk to You. Hope you like it. And I like you. You can update 승리 news at becitadelmusic.com and becitadelmusic Facebook page and official line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숫열.